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방침을 지지하여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정부가 외무성의 명의로 된 각서를 최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보내왔습니다.